바다에 조각배 하나 부둥실떠 간다. 이 넓은 세상에 외로운 내가 터벅터벅 걸어간다. 때로는 외로움에 울기도 하네. 잠깐씩 스쳐가는 기쁨 속에 서글픈 추억일랑 날려버리고 너도 가고 나도 간다. 가다가 못 가면 쉬어나가지. 멀고도 험한 길 누구나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바람 불고 비도 온다. 오늘도 가슴 속에 꿈을 안고서 너와 나 우리 모두 가고 있네. 누구나 행복을 찾을 때까지 너도 가고 나도 간다. 가다가 때로는 뒤돌아본다. 노을에 기대서서 지나온 귀한길 슬프긴 해도 너털 웃음 웃고 간다. 샛별이 저 하늘에 반짝이면서 희망 속에 살아가라 손짓하네. 무지개 뜨는 곳 바라보면서 너도 가고 나도 간다. 너도 가고 나도 또 간다. 너도 또 간다.